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저음하여 봄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줄리오스 캄바라지 니에레레 봄아프리카 명예메달을 수여해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 드리는 명예메달과 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6월 22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행사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봄아프리카 운동 우간다 전국 집행위원회와 우간다의 주체 사상 연구 조직,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그리고 우간다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 수여해드리는 명예 메달과 증서가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